노란 책을 읽어 내려가 한 장 한 장 넘겨봐 몇 번을 다시 또 읽어도 넌 질리지 않는 얘기 그대라는 책을 보다가 몇 번을 웃는지 난 네가 들려주는 얘기 속에 꼬박 하루를 빠져 보내 여기 하이라이트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 하이라이트 우리 설레는 얘기 있는 곳 몇 번을 봐도 여긴 또 설레요 여긴 하이라이트 너와 내가 처음 만난 얘긴 하이라이트 접어놓고 매일 밤 보죠 달아서 해질 만큼 난 읽고 읽어 너 둘만 간직한 기억 잃어버리지 않고 다 있어 너와 내가 만든 이 책에 여기 하이라이트 내가 제일 좋아 설레요 여긴 하이라이트 너와 내가 처음